먼 고향 얼음마 고향 괜스레 눈물이 나요. 살아생전 불효한자 못난 자식 걱정에 정한수 떠놓고 잘되라고 빌다 가 울면 사리문 바라보며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못난 자식 걱정에 정만수 떠놓고 잘되라고 빌다 오라 엄마 그 꿈속 그리워라 고향 울엄마 고향 괜스레 눈물이 나요.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못난 자식 걱정에 정한수 떠놓고 잘되라고 빌다 오라 엄마 그 꿈속 그리워라